너만이 날 지워 이 사막 속 유일한 오아시스 어떻게 놓아 널 내 두 손 꼭 잡아봐 Look at me, look at me, look at me 끔찍하게 미워해도 아님 누가 감당해 날